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장영호 선교사님 오셔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요.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교회 온 지 다음 달이면 9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했던 선교사님이시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희가 후원을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요. 늘 동역자로 생각해 주시고 근처에 올 때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추수의 주인에게 부탁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우리도 이 자리 시골이지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또 러시아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이제 본국을 찾아 들어간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한국에서 초기업파 선교단체 중에 제일 오래된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글로벌 파트너스 GP라는 선교단체의 국내 사역 총 디렉터로 또 일하시다가 임기를 마치신대요. 마치시고 이제 60이 되셨는데 선교지로 다시 들어가시겠다고 새로운 또 사역을 꿈꾸시네요. 너무 반갑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또 이렇게 함께 나눠지길 원합니다. 여기 선교사님 나오실 때 어떡할까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세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민영 목사님께서 이 예배 올라오기 전에 방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도 은혜가 이렇게 오늘 예배 은혜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잠깐 앉아가지고 예배 전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세관교회를 어떻게 하다가 오게 됐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또 저를 뵙는 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고, 이 세관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관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것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전부 확 많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야, 이 세상의 빛이 세관교회구나. 그런데 제가 여기 11박 12일 요번에 일정을 가는 중인데 지난주에 예배드린 교회가 새빛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빛교회 이렇게 쳤더니 아는 목사님이 새빛교회래요. 그 무슨 새빛이지 새빛이냐?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서 예배드린 교회가 세상의 빛, 이번주에 예배드리는 교회도 세상의 빛. 이거는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느냐.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길게 갈 거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보니까 점점 이렇게 이 빛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빛이 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빛이 없는 거 알잖아요. 달이 해의 빛을 받아 반사하듯이 우리는 해가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다시 잠시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얼굴이 죄인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 거울을 탁 보면 깜짝 놀래 자기도 이게 누구냐 내가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얼굴에 빛이 납니다. 제가 세관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께 선교사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기세학 집사님 댁에서 제가 잔 적이 있는데 아이 유빈이와 다혜리가 이렇게 아침에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생각나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큰 힘과 격려와 도전과 다짐이 새로워지든지 이 세관교회는 잊지 못할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민영 목사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아 이민영 목사님은 참 부드럽고 근데 강한 목사님이구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떠올라서요. 이 삼행시 이 목사님은 민 민족의 영 영광이다. 근데 영광이다 그렇게 하니까 좀 이게 너무 인본주의가 강한 것 같아가지고 민족 모든 민족에게 앞에 형용사부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온드라스 갔다 왔다는 얘기도 제가 이제 듣는데 거기서 막 전화지 이어버렸다 그리고 그거 생각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선교사가 왔다고 하는데 단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성도님들 뵈니까 또 이렇게 참 제가 사랑을 느껴서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찬양 시간에 모르는 찬양을 하나 배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뭘 원하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얼마나 찬양이 저도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근데 야 이게 가사가 이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또 열심히 부를 찬양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전 참 오늘 기도 아주 그냥 인상적입니다. 예,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기도하듯이 예.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병기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지요? 막 하잖아요. 아유, 오늘 성가대 찬양대로만 됐으면 그렇게 하기로만 다 하면은 사실 설교를 마쳐도 될 정도인데 성가대 찬양 제목이 뭡니까? 온 세상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 너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 뒤에도 나오기는 할 것인데 미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에 루마니아 선교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루마니아 교회에 루마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제가 예배를 참석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 우리 정교회도 있는데 개신교 예배 시간이 다 9시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몇 시에 끝나는가? 우리 예배 시작하는 시간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9시에 시작해서 12시에 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광고하고 3시간이 1시간 같아요. 저녁 예배는 옆에 도시에 갔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도시에 저녁 예배 다 6시에 시작하는데 보통은 8시에 끝난다는데 그날은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한다고 8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좀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가 데이트하다가 좀 길어지다가 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같이 살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예. 찬양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주의 영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런 시간이니까는 참 찬양 시간이 좋은 거죠. 천국에 가면 영원히 뭐만 한다 하죠? 찬양만 한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찬양이 오늘 왜 이렇게 길어지지? 아니 10분, 15분, 20분 왜 이렇게 길어지지? 그런 사람들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여기가 아닌가벼. 내가 저 아래 가야 되는데 여기 왔나? 거기 계속 찬양만 한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성가대분들은 참 그런 면에서는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겁니다. 예배 시간이 짧은 거는 지금 뭔가 이렇게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지냐 이건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 한 시간에 드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속 있고 싶은 거지. 제가 지난주 보통 설교 40분 하는데요. 지난주 한 시간을 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아무도 안 졸더라고요. 한두 명은 졸는데 아무도 안 졸고 그리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지금 얼마나 오늘 길게 하려고 이러느냐. 근데 이제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생각되고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저는 선교사가 된 지 26년이 됐습니다. 길게 하면 1시간 이상 더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부탁받아가지고 짧게 한데 정말 모르는 교회에 소개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날 헌신예배라고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얼마나 짧게 하라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더니 그래 얘기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짧게 해달라 그러는지 아세요? 5분 하라 그러더라고요. 5분 동안 설교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나누고 하면서 끝날 만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뭐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시간 재가지고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저 다시 한번 세관교회의 사랑을 입은 선교사로서 어린아이의 기도까지 받은 선교사로서 이 시간 제가 바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거를 품고 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건 성경이지요. 우리가 성경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벌써 영상이 나오네. PPT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죠? 그 첫 번째 파트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오늘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지구온난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얼마나 막 블리자드가 오고 비가 오고 그러는지. 이 이스트코스트는 제가 사실은 겁이 나는 게 비행기 일정을 잡았는데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완전히 그냥 옛날에는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많이 온다 그러지 요즘엔 앞에 폭자를 쓰잖아요. 비가 많이 쏟아지면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폭우가 온다고. 눈이 많이 오면 폭설이 온다고. 망한 게 확 망하면 폭망했다고. 그렇게 이게 지금 이 보통 부드러운 게 좀 없어져가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얘는 지금 왜 이러고 있어요? 북극 곰이 지금 있을 자리가 없고 벌써 하나의 그 이 동물은 멸종이 됐대요.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별로 안 그랬었는데 작년 8월에 태풍 쏠리기 왔는데 신촌 노타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안전지대라고 했던 우리나라 2018년 8월 경주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올해 지금 3주 전쯤에 포항에 4.1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막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그 질문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시리라 해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신약의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예언들이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예언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했어요.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걸 얘기 들으면 겁나요. 뭐가 겁나? 죽는 게 겁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천국을 갈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다 놀라고 패닉에 빠져도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반도를 보세요. 우리나라 기사가 이랬습니다. 요즘에 한반도 시기가 빨라졌다. 그래가지고는 전에 잊지 않던 일들이 요즘에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났는데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예, 이거 돌아가네요. 예, 지금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갑자기 만났어요. 옛날에 10년 동안 그러지 못했었는데 그리고는 이산가족도 서로 만나고 또 이렇게 비무장지대 안에 폭파한 일이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2018년 11월 20일 일이에요. 몇 달 전 일이야. 옛날 얘기 같잖아요. 엊그저께 만났는데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했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졌었습니까? 생각이 다 다르지요. 소위 말하는 좌우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좀 물어보고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다 지금 저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정상들이 한 사람 앞에 서가지고 왜 그러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만났는데 또 엊그저께 지난주에 만났고 중국은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또 일본도 있고 푸틴이랑 러시아도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의 4대 열강 모두가 다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방해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사탄은 뭘 원하는가? 하나님은 뭘 원하는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반대로 싸우고 시기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아까 목사님 또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넘겨주세요. 예, 보세요. 지금 자기네 나라에서도 지금 크로에시아, 슬로베니아 2017년 난민들이 자기 나라가 살지 못해서 옆에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도 우리나라에 작년 6월에 549명이 예멘에서 와가지고 난민 신청했습니다. 한국도 세계 난민 협약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내몰라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 가운데 테러리스트를 분류하고 받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된다. 우리나라가 1950년 전쟁 났을 때 다 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군지 압니까? BTS라고 들어보셨어요? 쟤네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뭐 일본에서는 못 오게 하려고 했는데 도쿄돔에 꽉 찼잖아요. 여기는 남미, 칠레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모슬림까지가 터키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이 터키의 그 이 여자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터키 저 히잡을 쓴 청년 여자가 뭐라는지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인지 알고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가 잘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코리안 웨이브, 한류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까? 제가 93년도 러시아 처음 내렸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내려가지고 나가보니까 간판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파나소닉, 소니. 근데 2000년 넘어가면서 그 간판이 다 바뀌었어요. 삼성, LG.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뭘 원하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디아스포라 현황을 보게 되면 좀 글자가 작은데 우리나라 남한에는 5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몇 명 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750만이. 15%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나라인데 사실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미주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 세계에 한인 디아스포라뿐 아니라 난민들이 1순위로 가기를 원하는 나라인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과 생각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싶은데. 그렇죠? 행복하죠. 얼굴에 빛이 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빛이 사그라지고 있는데 다시 또 빛이 또 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왜 여기 왔는가? 그거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뭘 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6,167개가 있습니다. 미주 한인이 엄청 많아요. 그 4천 몇 개, 미주 한인 교회,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중국집 시작하고 또 일본 사람들은 모여서 비즈니스하고 한국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교회 시작하고 예. 사랑 하다가 별로 안 사랑해 교회 갈라져서 또 교회 시작하고 예. 우리는 하여튼 교회를 계속 시작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제가요 진짜 미국에 가가지고 점 찍어진 도시 가보면 항상 다 살아요. 그리고 몇 명만 되면 교회 시작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줄여가지고 이야기해 보면요. 6.25 때 없어질 수도 있었던 우리나라.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그런 나라가 세계 경제 12, 13위 된 것. 우리나라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그렇게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신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잘한 정치인이 있는가? 우리나라 참 조금 부끄러운 얘기기도 한데 대통령들 거의 다 감옥 갔어요. 안 간 사람은 아들들이 감옥 갔거나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근데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누구를 사용해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지금 근세 역사 볼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아까 그 7명 G7에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람 하나가 나라 대통령이 바뀌니까 얼마나 전 세계가 바뀝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뀔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별로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을 함께 외울 때 전능하사 하면은요 확 천지개벽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조금 딴 얘기인데요. 제가 신학생 때 책방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얀 도포자락을 입고 딱 봐도 도사같이 생긴 사람인데 거기 기독교 서점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른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는 도사였대요. 그래 도를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뭐 큰 대기업 재벌 와가지고 이거 굿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고 풍수 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계속 도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는데 어떤 때에 참도를 깨달았구나 해가지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는데 꽉 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도사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건지는 참 돌을 찾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한마디 한마디 지금도 내가 보잘것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겸손히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날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한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을 원하신다 할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 그 선교 집회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말씀을 같은 본문으로 전했는데 거의 80이 되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끝나고 나가지고 절 찾아오더니 하신 말씀이, 장성 교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찾았냐고, 자기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이걸 잡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이 말씀이 중요한 거 보시면요,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은 그거는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됐는데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은 구약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요약해 주신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다음 말씀을 봅시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눌러주시면 여러분 성경은요 박사라 하더라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리 내가 똑똑한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다시 읽어볼까요? 계시록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해 주시는 게 나옵니다. 다음 눌러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네 가지가 요약되어 있어요. 45절 46절을 보게 되면 47절에 46, 47절에 네 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네 번째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약성경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회개, 선교. 본문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네 가지도 하나씩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하면은 할 얘기가 진짜 많은 건데 그냥 정리하고 나중에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그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이 핵심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넘어가시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으며 복음을 들었나. 통계에 따라서 뭐 190 몇 개의 나라라고 하는데 전 세계의 세계 지도 정보는 237개의 나라가 있다 하고 96명의 인구가 있는데 96억 명인데 그 중에 31억, 41.4%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나라 안에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만 해도 2000 종족이 넘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세계 종족을 17,000 종족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7,000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퍼센트는 41.5%입니다. 이 도표가 뭘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이름해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교회가 없거나 선교사가 없거나 복음과 성경이 없거나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는 히든 피플이다. 잊혀진 집단이다. 무시되어진 집단이다. 신앙적으로, 선교적으로는 자기 내부의 종족 집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민족을, 족속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 여전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족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거기 가서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전에도 우리도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전도 종족에서 눈을 떴습니다. 우리 한국적에 맞는 어떤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미래 선교에 있어서 이 미전도 종족으로 나가는 것은 필수고. 이 프론티어 미션을 하지 않냐면 우리는 앞으로 선교의 전망이 없다는 것.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족속, 모든 종족에 가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큰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더라도 미전도 종족에 예,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보고 다음 원합니다. PPT를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요 93년도에 러시아 제2도시 상페테르부르크 영어로는 세인트페테르스부르크, 옛날에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 90년 초에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그때는 사실 혼란기였습니다. 먹을 거를 구하기도 참 쉽지 않았던 그런 때인데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냥 엄청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잘 전도를 해도 어려워요. 제가 2012년에 한국본부 우리 GP선교회 글로벌 파트너스 선교회 본부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작년 말로 사역을 종료하고 지금 이제 인수인계 하면서 다시 사역지로 들어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를 한번 다시 돌아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러시아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인데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억 4,200만. 근데 미전도 종족이 저렇게 1,500만 명 정도 있고 근데 종족수는 많아요. 큰 땅덩어리라 가지고 180종족이 러시아에 살고 있고 그중에 미전도 종족이 117종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1.46%, 그런데 매년 개신교 성도들의 증가율은 2.3%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57% 정도가 정교회 신자예요. 명목상 신자. 교회 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원래 지금 한 900만 정도 인구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74.5%, 아랍인이 한 20%, 기타 있고 종교별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구소련에서 자유가 없었으니까 갇혀 살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거기서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엄청 이민을 갔어요. 얼마나 많이 갔는지 이름하여 The Second Exodus라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정도. 지금 한 150만, 180만 명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러시아 말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개신교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고려인 교회 그제 우리 러시아에서 미르선 교회에서 이제 보직을 돌아가면서 한인교회, 신학교, 고려인교회 학장, 뭐 대표 돌아가면서 하는데 고려인교회 담임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성지순례는 많이 가시는데 그 동시에 성지순례 하는 시간에도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자기 땅이라고 하죠. This is our land. It is said on the Bible. This land belongs to the Jewish people. The only place for the Jew is this holy land. This country belongs only to the Jewish people. ...에도 이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인구 20%니까. The Quran says that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And everybody should see that they will take them, you know, as an example. There is a punishment for it, which is death. 근데 이제 개종한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그래요. The person does not go back to Islam. This was a man who was eventually murdered by Palestinian extremists who couldn't accept the fact that he, who was born a Muslim, found a love in Jesus and became a Christian.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이랑 같이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좀 그 부분의 영상이 뒤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골고다에서 우리 러시아 목사님 한 가정을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이제 성찬식을 집례했고 또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저기 특별 패스포트 있는 사람인데 관광객들은 다 들어가고 우리도 러시아에서 와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 문화원을 지금 짓고 있어요. 공사 현장에서 같이 기도했고 지금 거의 다 지었고요. 갈릴리 호숫가에 그 러시아의 유대인 교회가 나사렛에 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랑 우리 고려인 성도님들이랑 연합 수련회를 2박 3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어려운 삶 가운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많이 빠져 있고 저기 지금 이제 마약 재활센터에 우리 팀이 방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러시아 목사님 사모님이 찬양인도라고 이쪽 파트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다 재활하면서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분들이에요. 같이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주일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1세는 우리가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겠는데 저렇게 그냥 찬양만 부르고 뭐 설교한다고 하고 하는데 우리 러시아에서 선교사에 좀 보내주면은 먹을 거랑 뭐 입을 거랑 줄 테니까 주일학교 교재며 주일학교 좀 5권에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이 마약 환자였는데 재활해가지고 리더가 됐어요. 동네 동네에 아파트를 렌트해가지고 실제로 마약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재활해내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에는 동네가 세 섹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사는 데가 있고 또 아랍인들 사는 데가 있고 크리스찬 사는 데가 있는데 아랍교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기 오른쪽에 하얀 옷 입은 아랍 목사님이에요. 고려인들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계시죠? 못 가보신 분들도 계세요? 많죠? 예. 그냥 저는 제가 러시아 선교사니까 러시아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이스라엘 먼저 영순위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빨리 갈수록 자신의 믿음에 유익하다는 것을 저는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게 되었고 가시면 성지순례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저렇게 이 선교적인 상황, 영적인 전쟁, 개신교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 내의 미돈도 종족과 이스라엘에 있는 그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무작정 들어갈 게 아니라 미전도 종족도 선정을 해야 되고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전략도 세워야 되고 동시에 이제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숫자로 천사명의 기도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졌고 그 천사명이 정기로 이렇게 한 달에 10불씩 후원을 하면서 또 이메일을 적어주면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카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게 되면 아까 프레젠테이션 한 내용들이 적혀 있고 저기에는 이제 미주 후원 주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만든 카드라 가지고 하지만 또 미션 펀드라고 하는 이제 후원 정보가 여기 들어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테이블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또 서로 연결되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천사명이 생겨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중에 제가 이제 어제 이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들이 한 100분 있으면 좋겠다. 10분의 1을 100명의 목사님들과 우리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님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러시아의 미전도종족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찍어도 되고 이 엽서의 밑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저런 정보들을 저기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기도 제목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은 뭘까요? 그 다음 보시면 아까 이야기한 그 네 가지죠. 모든 일은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와 선교. 너희는 이라고 한 거는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함께 하고 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 때 여러분 그 영어 단어도 보입니까? 헬라어가 원래 말투스인데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말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자체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잡아가는 일은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내 생명 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회개해서 이제 그걸 전합니다. 이것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아까 얘기했죠. 루마니아 교회 눌러보시면 이렇게 예배를 3시간씩 드리고 그 다음 그림에는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다음 그림 보면 선교사 파송 이 흑인이 나오는데 저분이 루마니아에 와서 유학을 했어요. 정부 고위 관리였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서 목사님이 됐는데 와가지고 지금 이 청년 둘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근데 저 루마니아 청년들이 가고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야 저렇게 위험한 곳에 또 물도 안 나온다고 하는 저런 곳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는구나. 루마니아 교회에서 저도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저와 같은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3시간 3시에 끝나는데 이제 거의 다 마쳐갑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키가 들어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선교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 권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알아야 되죠. 알았습니다. 우리가 증인인 걸. 이제 그 증인이 되려면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가라 가라 하는데 가지 말고 머물라고 하는 게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이 이유에서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이 임하면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왜 해야 합니까?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그거는 소극적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라 하면 잘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적극적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여기도 참 커리어가 좋으신 분들이 아, 리타이어하고 다 선교지로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 비치신 이 세간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이제 우리 러시아 선교, 저 청년도 교회에 나오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고, 또 블라디슬라브라고 하는 밑에 있는 분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민 왔는데 폭망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아제르바이잔 오른쪽 위에 있는 분은 아랍 계통의 분인데 유학 와서 예수 믿고, 러시아 목회자 한인 우리 고려인들이 지금 매주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들어가면 저 목회자들을 훈련해가지고 미전도 종족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함께 가면서 도와주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삼각형이 하나가 되면 좋겠어요. 이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와 우리 보내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러시아 내 미전도 종족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보시면, 예, 이 그림 혹시 전에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시는데 언제 그러실까요? 지금도 저렇게 웃고 계시잖아요. 아, 나를 예배하러 온 우리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런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요, 저걸 전해준 목사님이 얼굴이 어느 틈에가 저렇게 바뀌셨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 핸드폰에 여러 폴더가 갤러리 사진에 가면 많은데 가족 사진란에 예수님도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럼 다시 얼굴이 이렇게 또 빛으로 웃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데 전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은 종족, 미전도 종족은요, 목사들이 발을 붙이게 두지를 않아요. 심지어 러시아 사람이, 우리가 러시아 목사를 보냈는데 또 1년 만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러시아 지방정부에 가가지고 두들겨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웰컴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동네에, 낙후된 지역에 회사를 차리겠다.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던 분인데, 와서 이런 걸 하겠다. 또 전문인인데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걸 하겠다. 또 의사선생님인데 이런 일을 하겠다 하면요, 그냥 자리까지 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 오니까. 그리고 요즘에 비즈니스 에지 미션이라는 게 선교 전략 중에 하나인데, 미션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원래 비즈니스를 셋업하고, 그게 이제 자리 잡으면 그 가운데 고용이 40명, 50명, 100명 직원이 생기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한 박자 늦춰가지고 4년,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가야 모슬렘 그 지역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캐나다에 비즈니스 에지미션 하는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직접 일주일 가가지고 같이 살면서 그 인디안, 캐나다 인디안들을 갔다가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업을 차려가지고 그들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장례식이 났는데 한 명이 죽으면 400명, 500명이 학교 강단에 모여서 이틀 동안 4시간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 계속 같이 찾아가가지고 저도 같이 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7, 8년 되니까 이분을 그 원주민 추장이 당신 우리 명예 부족민으로 받아주겠다고, 이름도 주겠다고 지금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 나의 삶을 선교지의 미전도 종족과 함께 남은 삶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자신의 그 전문직,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또 엊그저께 워싱턴 DC에 갔더니 그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저는 현장에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이런 분들이 오겠다 하고, 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방문을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 이주일, 한 달. 그러다가 나중에 그곳에 살 수 있는가 보고. 그 장로님은 몸에 좋다고 하는 차가버섯을 지금 겨울에만 채취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4불, 5불에 하는데 이분은 9불씩 줘가지고 그 인디언들한테 그렇게 채취해온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 일주일간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러시아 차가버섯은 암 환자들이 다 찾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하시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선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 있는데 어디 갔나 이쪽 있나 이제 이 진교실에 가면 차가버섯을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 충분히 한 사람이 하나씩 혹은 집에를 하나씩 가져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냥 티백인데 여러 번 해도 괜찮고 면역력이 향상되고 건강한다고 암 환자들이 많이 찾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 장로님이 가가지고 필요한 분들은 사갈 수 있도록 한 박스를 제 차를 빌려주셨어요. 열흘간 쓰도록 해가지고 그랬는데 차에다가 실어놓으시고 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면은 그 티백 하나에 10불씩인데 그거를 원하시면은 하면은 또 그것이 선교에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것이고 아니면 조연이 되거나 혹은 방관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 이것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함께 전한 그 미전도 종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에 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4분짜리 한번 그 러시아에서 한 일들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르 선교회 미르는 이제 평강이란 뜻이 있고 세계라는 뜻이 있는 러시아 단어인데 96년에 한국 선교사들 5명과 러시아 목사님들이 초교파 선교단체를 이렇게 만들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1층 공간을 구입해서 수리를 해서 저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신학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모임을 하고 러시아 분들과 함께 신학교를 이제 원래 야간에서 하다가 주간으로 옮기게 됐고 고려인들도 우리 백제그룹을 많이 이미 왔어요. 과거 공산 시절에 유학 온 사람들 중앙아시아에서 한 3천 명이었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한 2만 명 정도 고려인들이 살고 있고 미국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 러시아 목사님 같이 이렇게 우리가 동역을 하고 우리가 개척한 교회에 러시아인 고려인 유학생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 그 세 부류가 서로 교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고려 사람 교회를 따로 하자 그래서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이제 그 중앙에 모이고 또 북쪽에 분립 개척하고 동쪽에 분립 개척하고 뭐 숫자가 한 100명 정도 모였으니까 한 10명씩 띄워줬는데 그 북쪽하고 동쪽에도 한 지금 한 30명 정도씩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인들, 유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인교회를 했고 러시아어를 배우러 오고 또 이제 음악, 또 미술 이런 것을 발레 이런 걸 배우러 온 유학생들이 요즘에는 과거보다 많이 유학생들이 줄었고요. 이제 절기가 되면은 고려인들이랑 다 함께 연합 예배를 우리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저 때도 이제 맹인 목사님 우리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맹인 교회도 하고 또 이제 각 러시아 교회들 우리 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이 이제 담임하는 교회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들. 이전부 이제 미르선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 팀으로 이렇게 여름에 오시게 되면은 고려인 교회와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될 때에 고려인들이 참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은 이제 간증이나 특강을 함으로써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한국에서 온 팀들보다 미국에서 온 우리 한인교회 팀들을 고려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보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더 부드럽고 동병상련이랄까 그런 그 동질감도 느끼게 됩니다. 고려인들의 이민 역사는 한국 하와이 이민보다 훨씬 앞섭니다. 1863년에 북한 지역에서 극동 지역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지역으로 이민을 갔고 지금 구소련 지역에 한 60만 명 정도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나라도 있고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도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도 점점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왕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올해 이사야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반복적으로 확신을 주세요.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커지셔야 되겠구나. 온 세상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로 두려워할 분이 되셔야 되겠구나. 아무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들이지 않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구나. 그때 부흥이 오겠고,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펼쳐지겠고,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구나.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일꾼을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 참 사랑하는 우리 마음 주님께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셨으니 우리도 교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말씀 들은 대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알기만 하였는데 하나님 쓸모없던 인생 쓸모있게 하신 것 그저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는데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고 모든 족속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다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주님 안에 구원과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자꾸 미련한 것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고 쓸모없는 것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할 일은 많고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의 주인께 부탁하라고 추수의 주인께서 우리도 살려주시고 세강교회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고려인 교회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일꾼을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지시옵소서. 아니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높아지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주님 어두운 가운데 빛되신 주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나와 형제들에게 빛되신 주님으로 높아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주님 일하셨던 것 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도 이곳에서 작지만 하나님 하시는 큰일 가운데 일부가 되어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결단과 깨달음과 힘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 다른 구주가 아니요, 다른 은혜가 아니요, 다른 힘이 아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먼 과인에게 의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구주 예수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다 선포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붙드셔서 주님 하시는 놀라우신 일 가운데 나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까지 주님 일꾼들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나도 그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